빨리 근데 괜찮대. 또 쩔어. 다 예상한 말이야. 나 지겨운 쌤인데 맨날 괜찮대. 지겨운 쌤 비 한번 엄두 깨는데. 아, 들어가 들어가. 한나는 너희가 해. 잘했어. 얼마나 잘 찍었는지. 야, 나 친다. 친다. 작업 잘해요. 괜찮은데. 야, 어떻게 안 돼?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지. 야, 오랜만에 사이퍼 해, 사이퍼. 사이퍼? 사이퍼? 그럼 오랜만에 사이퍼 시원하게 한번. 아, 이게 봐, 어? 아, 떨려, 아, 떨려. 어? 형부터. 야, 야, 그럼 나부터 할게. 고, 고, 고, 고. 슈가, 오케이, 가볼게. 슈가, 야, 어. 슈가, 바로 가. 슈가, 야, 어. 내 이름은 S.U.G.A. 다른 래퍼들은 전부 내 뒤에. 오늘도 새끈한 이비트 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겹바닥을 놀려. 너희 랩은 다 졸려. 이 CD 다시 돌려. 우리 음악들은 여성분을 울려. 우리 이름은 방탄. 지금 너네 입에서 나오는 건 감탄? 감탄! 다음 가, 다음 가. 다음 가, 다음 가. I'm a boy, 뭔지? I'm a boy, 차가. 야! 아, 근데 내 목소리는 소탈. 너는 유탈, 나는 사탈. 나는 너를 지유하는 이 같아. 네 랩은 돼지, 나는 찰록. 너는 리본 돼지, 나는 팔록. 캄팔로. 꼰대 롤렉스 be always 나한테 어울리는 단어네. 근데 너한테 어울리는 건 좀생이. 아니면 폼페이. 그냥 폭발했지. 상대를 좀 가려. 아, 야, 근데 나 지금 오줌 마려. 오늘도 갇혀 내 프리스타일 랩핑. 이 장단 맞춰면 풀랩 쭉 세팅. 탑 MC 탑게 MC M의 구찌 알렉산더 맥퀸. 뭐 됐지 랩 처음 할 때. 지금은 달라 비트에 걸음만 해. 난 여름 안에 타파 모두 차파. 전국 날봐 날봐 날봐. 날봐 날봐 날봐. 다음 누구야? 내가 해요. 할게요, 사이퍼. 그래, 형들 랩들 잘 들었어. 남준이 형 가사 이제는 철 들었어. 형들 이제 랩 실력이 고만고만해. 칭찬이야, 이제는 그만그만해. 내 앞에 호비 형 긴장하고 있어. 뭐가 떨려, 가사 김장하고 있어. 대구 사투리 살아있네. 윤기 형,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 이제 제이홉 나와줘, 저. 제이홉, 어? 야! 우리 음악 중에 스킬 여기서 보여줄게. 내 한 칼 스킬. 내 이름 제이홉. 멋있어서 흔적이 남지 like a pop. God damn 광주가 난 힙합. 이거 전라도 랩의 첫 시작. 모두 털어줄게 거덜나게. 우린 멋져 브로 허벌나게. 내 이름은 진 시절생 김. 근데 내 별명 진따. 최근 들었다가 빠졌지. 이제 내 별명은 진. 그래서 내 예명 진. 내 이름은 지민. 여기 보컬 팀들 내 랩의 지림. 태어난 이름대로 냄새나 좀 비림.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 미리. 미안해요. 나 뒷살 때부터 안 할게요. 아, 그냥 랩을 안 돼. 이민 소리 알아. 이민 소리 가. 야, 사이프도 끝났는데. 야, 밥 어때? 밥 먹으러 갈까? 밤마 없어요. 뭐, 아, 아 왜? 왜? 야, 슈가가 랍스타 쏜대, 가자. 가! 아, 내가 슈가게 쏘게! 가자! 나 나라코 하면 안 먹어. 나 나라코 먹어. 야, 버려, 거부터 나. 야, 야. 후구에 나는 거 안 가. 간다, 간다. 진짜 죄송하다. 갈게요. 가. 잘 있어요.